50 languages. 81. 81. 81. صيغة الماضي الأولى. 과거형 1. 과거형 1. يكتب. 써요. 써요. وكتب رسالة. 그녀는 편지를 썼어요. 그는 편지를 썼어요. وهي كتبت بطاقة. 그리고 그녀는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그녀는 카드를 썼어요. 이قرأ. 읽어요. 읽어요. هو قرأ مجلة. 그는 잡지를 읽었어요. 그는 잡지를 읽었어요. وهي قرأت كتابا. 그리고 그녀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책을 읽었어요. 야호드. 가져가요. 가져가요. 그는 담배를 가져갔어요. 그는 담배를 가져갔어요. 그녀는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갔어요. 그녀는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갔어요. هو كان غير مخلص. أما هي فكانت مخلصة. 그는 의리가 없었지만 그녀는 의리가 있었어요. 그는 의리가 없었지만 그녀는 의리가 있었어요. هو كان كسولا. أما هي فكانت مجتهدة. 그는 게을렀지만 그녀는 성실했어요. 그는 게을렀지만 그녀는 성실했어요. هو كان فقيرا. أما هي فكانت غنية. 그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부자였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부자였어요. لم يكن لديه مال وإنما ديون. 그는 돈이 없었고 빚만 있었어요. 그는 돈이 없었고 빚만 있었어요. لم يكن محظوظا وإنما منحوسا. 그는 행운이 없었고 불운만 있었어요. 그는 행운이 없었고 불운만 있었어요. لم يكن ناجحا وإنما فاشلا. 그는 성공이 없었고 실패만 있었어요. 그는 성공이 없었고 실패만 있었어요. لم يكن مسرورا وإنما مستاء.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불만족했어요.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불만족했어요. لم يكن سعيدا وإنما يائسا.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슬펐어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슬펐어요. لم يكن ظريفا وإنما ثقيل الظل. 그는 친절하지 않았고 불친절했어요. 그는 친절하지 않았고 불친절했어요.